시초를 찾는 게 더 괴로워. 빛나는 별도 달도 없는 밤, 이 밤 지나면 난 그대는 여름처럼, 그대는 겨울처럼 눈물과 맘을 뜨겁게 또 시리게 지금 이런 나를 아나요?